너는 바보야. 울고 싶으니만 그래 자꾸 말을 못하면 떠나가버려. 어서 말을 해. 흔적 없는 거리거리마다 말 못하는 바보들 뿐이야. 정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나. 가고 나면 울고 말 것을. 미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. 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. 사랑단 한마디 그래 자꾸 말을 못하면 너는 바보야. 만주면 무슨 소용이 있나. 가고 나면 울고 말 것을. 사랑한단 한마디 그래 자꾸 말을 못하면 정만 주면 무슨 소용이. 너는 바보야. 가고 나면 싶으니만 그래 자꾸 말을 못하면 미워하면